구로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소식을 전하는 종이 비행기 22회 방송 시작합니다. 진행의 최종호, 김정금입니다. 네, 오늘도 지역 소식 두 가지 들고 나왔는데요. 소식 전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오늘은 정금쌤이 먼저. 아, 그럴까요? 예, 서남권의 생활문화 동호회 연결 프로젝트 메이크 아트라인이라는 모이는 재미 드림 동호회원 모집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사례를 말하고 듣는 재미, 고민과 즐거움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재미, 친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재미, 네트워크 파티를 직접 기획하는 재미, 딴짓을 하는 재미드림이라고 이렇게 포스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문화예술과 관련된 동호회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5월 26일부터 벌써 참여가 시작되었고요. 8월 25일까지 월 2회 금요일 저녁 7시 반에서 9시 반까지 신도림 예술공간 고리에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룹 문화재단으로 문의를 하시면 참여하고 싶은 동호회원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도 소식 전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구로 FM의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저희 구로 FM에서 공동체 미디어 전반에 대한 특강을 이번에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라디오 대본에 대한 교육 시간을 여는데요. 그 관악 FM의 안병찬 국장님을 모시고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 기초부터 대본에 대한 심화적 이해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첫 곡 듣고 돌아올 텐데요. 정원성님의 네이브 브레이크요? 누구예요? 네. 제가 지금 가수. 네이브레이크에 왜 안 돼라는 그런. 네, 오늘 영상 기록을 도와주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정원석이라는 친구가 들고 온 신청곡으로 네, 첫 곡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브레이크의 왜 안 돼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망가야 해 베이비 난 지금 위험해 미쳐서 널 안을지도 몰라 넌 날 자꾸 흔들어 네가 예뻐 보여서 어지러워 모르겠어 다 너 때문이야 Oh stop 안 돼 예뻐지지 마 안 돼 말해 자꾸만 눈이 간단 말야 왜 자꾸 내게 들어와 뜨끔 놀라게 만들어 너로 꽉 찬 내 마음 볼까봐 들킬까봐 말도 안 돼 요즘 나 이상해 간지던 거 나 못 견딜 줄 알았는데 참 잘 어울린다 오늘로 좀 괜찮다 숨겨야 하는 말이 자꾸 헛나가 넌 빨리 도망가야 해 베이비 난 지금 위험해 미쳐서 널 안을지도 몰라 넌 날 자꾸 흔들어 네가 예뻐 보여서 어지러워 모르겠어 다 너 때문이야 근데 나 조절이 안 돼 보고 싶어 전화할까 지금 나갈까 심장 안 나대지 좀 마 멋대로 두근대지 마 yeah. 미쳐가나 봐 넌 빨리 도망가야 해 베이비 난 지금 위험해 미쳐서 널 안을지도 몰라 자꾸 흔들어 네가 예뻐 보여서 어지러워 모르겠어 단어 때문이야 왜 안 돼 왜 안 돼 머릿속이 복잡해 왜 안 돼 왜 안 돼 편한 친구처럼 왜 안 돼 왜 안 돼 안 돼 그건 못 견디겠어 미쳐서 널 안을지도 몰라 레레떼떼 넌 날 자꾸 흔들어 네가 예뻐 보여서 어지러워 난 지금 비틀비틀 내가 봐도 내가 이상해 원래 나 아닌 것 같아 oh, 네가 날 자꾸만 달라지게 해 근데 나쁘지가 않아 이상하게 말이 돼 그게 너라서 안 돼 왜 안 돼 네. 네. 구로 FM에 녹아드는 아주 좋은 음악. 우리 네. 다큐 청년 정원성님의 더블의 네. 데이브레이크의 왜 안 돼라는 곡을 듣고 왔습니다. 아주 녹아드는 노래일 거라고 신청을 해주셨는데 네. 굉장히 가사가 왠지 사랑 노래인 것 같으면서 네. 우리 구로 FM 라디오에 그 녹아드는 그런 또 다른 해석을 했을 때 네. 잘 들었습니다. 뭔가 밝은 분위기가 좀 어울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네. 예,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시작을 열어봤습니다. 어김없이 저는 혀가 꼬이고 예, 아무튼 그렇게 시작을 해봤는데요. 네. 저희가 오늘 뭐 전한 소식도 그랬지만 요즘 너 많이 바쁘시죠, 정금쌤? 네, 바쁘죠. 바쁘게 바쁘게 소식을 전해주시느라고. 네, 저는 요즘 예술단체들 그 활동하는 것도 좀 가끔 참여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까 그 구로문화재단이라는 그 홈페이지 창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 가지 예술 단체들이 참여할 만한 그런 홍보 사업도 떠 있고 네네.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그리고 극장에서 하는 그 공연 소식도 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소식도 그렇지만 이것저것 그렇게 시간을 여시기도 하고 막 배우는 시간들 그리고 때로 이번엔 교육을 또 하시기도 하시고 네 아주 복잡합니다. 아 그거 홍보할 걸 그랬어요. 어떤 거요? 천왕 마을 방송 라디오 교육하잖아요. 지금 홍보하시죠. 네 천왕 마을 방송국이 열립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 목요일부터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네. 죄송합니다 12시부터 네네. 2시까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 천왕마을 회관에서 라디오 교육이 시작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강사 정금쌤도 많은 네. 예, 힘을 내셔서 해주시기를. 굉장한 백배 부담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이렇게 뭐 바쁜 얘기들 이런 거 저도 요즘 좀 그렇긴 한데 이런 얘기를 시작한 이유가 오늘 모실 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 마을에서 이렇게 누구보다도 바쁘게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 그렇게 좀 보이는 분인데요. 저희가 그 지난해 이렇게 하반기 약간 특집 기획으로 저희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오류시장 얘기를 다뤘었잖아요. 맞아요. 시장 상인분들. 그쵸. 상인분들 만나는 얘기를 네. 다뤘었는데 그때 저희가 뭐 처음 시작은 아마 당시에 이제 진행되고 있었던 마을 이제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그 일환 거기 참여하게 되면서 그 일환으로 상인분들 이렇게 만나보자 그냥 얘기 좀 들어보자 하고 들어갔다가 저희가 많이 놀랐던 그렇죠.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뭐 시장 공간을 저희가 그동안에 잘 못 보고 있던 와중에 되게 갔을 때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깜깜하게 비어있는 그 공간 얘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한 분 한 분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봤을 때마다 이렇게 지난 시간들 속에서 이렇게 막 재개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다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씩 되게 아픈 얘기들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저는 굉장히 그 오류동에 사시면서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셨는데 그쵸, 그쵸. 굉장히 정이 많다는 말씀을 많이 맞아요, 해주셨거든요. 맞아요. 오신 분들마다. 그래서 이 터가 이 그분들에게 어떤 터인지를 맞아요. 정말 분명하게 알려주셨던 맞아요. 그런 시간이었던 것도 같아요. 네. 저희가 그렇게 좀 많이 알게 되고 많이 배우게 된 시간들이었는데 그 시간에서 오늘 모실 이제 게스트분이 네. 이 시장 오류 시장 이야기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저희도 어떤 기록자이긴 하지만 네. 방송국이지만 되게 충실한 기록자로서 그리고 하나 또 한편으로는 되게 열렬한 이렇게 주민 연대자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네, 오늘 얼른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너무 사설이 길었습니다. 그렇죠. 네, 인사 먼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네. 네. 자기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구로타임즈 신문사의 편집장 김경숙이라고 합니다. 네. 아, 네. 굉장히 대단하신 분 같아요. 구로타임즈라 하시면 모르시는 분이 네, 없잖아요. 네. 근데 또 듣는 분 중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면 구로타임즈가 어떤 곳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구로타임즈는 2000년 1월에 창간이 돼서 올해로 17주년을 이제 맞게 되는 신문인데요. 구로 지역 뉴스를 취재해서 다루고 있는 지역 전문 정론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뉴욕에는 뉴욕타임즈, 구로에는 구로타임즈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지역 언론인데요. 결국은 구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과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사실은 세계적인 뉴스까지도 취재해서 다룰 수 있는 전문지, 그리고 정의로움, 언론으로서의 제 역할을 해나가는 정론지.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거냐면 지역 저희 구로 지역 주민들을 위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거라는 거죠. 이러한 지역 전문지는 전국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서울에도 많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 중에 하나가 구로타임즈가 지금 있는 거죠. 네. 야, 17년이나 되셨으면 예. 굉장히 굉장히 자리를 그쵸. 많이 굳혀오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3년 됐는데. 그러게요. 어우, 그게 꽤 되셨네요. 3년이면. 아. 3년이면 꽤 되신 거죠. 17년 감히 쳐다보면 안 돼. 아무튼. 아, 네. 네. 굉장한 역할을 하고 계신, 그쵸. 굉장히 구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맞아요. 뉴욕타임즈 못지않은 우리 구로타임즈의. 맞아요. 저희도 대표님. 이렇게 소식 전할 때, 오늘 제가 정금쌤 말을 자꾸 끊게 되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맞아요. 저희 저희 매번 이렇게 지역 소식 전할 때 항상 구로타임즈를 맞아요. 이렇게 네. 참고하고 읽어보고서 더 많이 알려드려야 네.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너무 잘 듣고 네. 있는데요. 네. 오늘 좀 이름들은 정금쌤 얘기하실 때 저희가 익히 들어왔지만 네. 이렇게 또 제대로 된 소개를 들으니까 또 새롭기도 한데 네. 그러면서 진짜 17년이라는 시간들을 이제 가져온 신문사인 건데 그래서 들어온 김에 조금 더 들어보자면 좀 어떻게 이렇게 그 17년 전에 그러면 지금 계시는 김경숙 선생님이 이렇게 좀 만들게 되신 네네. 거죠? 제가 이제 오류동 주민이잖아요. 우리 두 분도 아시다시피 특히 오류 일동의 주민이죠. 구로구에 이제 살고 있는 주민이었던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취재 기자 생활을 대학을 졸업하고 뒤늦게 이제 취재 기자 생활을 했어요. 하다가 근데 계속 이제 그 마음 속에 한 30대가 지나기 시작한 어느 시점부터 네. 지역 신문이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그게 그냥 지역 신문이라는 이름까지 붙이는지도 못하고 그래서 신문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데 제가 전문지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게 가능했을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정말 다른 방송 기자나 이랬으면은 관심을 못 가졌는데 지역의 전문성을 갖는 신문을 만들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내가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도 사실은 좋은 문화 강좌 하나 좀 듣고 싶어도 명동으로 나가야 되고 종로로 나가야 했던 게 그 시절이었거든요. 네. 저희 지역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없고 사실은 동네 구로구 내에도 사실 그런 데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너무 몰랐던 거죠. 근데 그런 정보가 이 서울이라는 지역은 더더욱이나 중앙 집권화돼 있다 보니까 전국 일간지는 많이 있는데 그래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동아일보, 한겨레 다 있지만 네. 그들이 우리 지역까지 들어와서의 세세한 지역 주민들에게 삶에 필요한 정보와 뉴스를 제공해 주지는 못하고 있는 거였죠. 그렇죠. 정말 구로구와 관련된 어떤 정보 하나는 그 여러 페이지 중에 수십 페이지 중에 한두 꼭지. 그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신문을 만들면 어떨까? 근데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한 6년, 7년 이렇게 계속 익어요. 저는 이렇게 마음속에서 좀 익어야 돼. 그래서 익어요. 익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 그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한 게 그 당시에 네네. 97년도 IMF로 인해서 그 각 아. 신문사나 언론사들이 많이 해직 그러니까 퇴직하는 공무원 언론사들이 언론인들이 많이 나와요. 그 언론재단하고 그 당시에 그 시민사회 언론 단체하고 같이 해서 이제 퇴직인들을 위한 네네. 지역 언론 연수가 이제 있는데 그때 아. 지금 저희가 이제 들어가 있는 바른 지역 언론 연대라고 건강한 지역 언론을 추구하는 굉장히 그 한 뭐 33개사에 전국의 33개사로 지금은 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바른 지역 언론 연대와 언론재단과 그리고 그 언론 단체와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강좌를 열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딱 가서 한 2박 3일 동안 연수가 있었는데 그 연수를 제가 딱 받고 난 다음에 네네. 그때 이제 알았죠. 아, 전국의 지역 언론이 우리나라에도 있네. 아, 뉴욕 타임스와 같은 지역 언론들이 곳곳에 이렇게 주간으로 이렇게 있구나. 아, 근데 그 방향이 내가 이 지역에서 만들고자 하는 방향하고 아, 네. 이런 부분이 맞는 게 있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제 정리가 이제 쭉 되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게 여름 8월 달이었는데 오자마자 9월부터 이제 그 아, 법인 설립 시작하고 오. 지역 내에 있는 시민단체 뭐 관계자 좀 만나서 이제 사실은 이 지역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 주민으로 산다는 거는 제가 그냥 여기가 그냥 배드타운인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냥 학교를 다니고 왔다 갔다. 또 직장을 다니느라고 왔다 갔다. 네네. 그러니까는 제가 오히려 이 동네에 50여 년을 살았다 하지만 지금 50여 년이죠. 그 당시에 어쨌든 뭐 한 30여 년을 살았다 하지만 네네. 저희 동네 이 동네 인근 여기도 샅샅이 잘 모르는 거죠. 동네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모르고 네. 이웃도 잘 모르는 이게 이제 서울이 갖고 있는 마을이라는 갖고 있는 특징이었죠. 그래서 아 어쨌든 그때 그 쭉 보면서 이제 와서 만들면서 이제 신문을 만들어야겠다. 굉장히 재밌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정리된 게 제가 이거였죠. 지역 내에 정보와 자원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면 연결해주면 그런 미디어 매체가 지역 전문 매체가 있다면 지역 주민들의 삶이 굉장히 행복하겠다. 나는 나로서 행복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행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한 지역에 그러한 제대로 된 정보와 자원과 마음을 이어주고 그러면 저는 거기서 복지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지역에서 복지가 해결된다. 또 하나의 부분은 지역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된다. 그리고 언론으로서 제 역할을 해주는 지방자치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만 해준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이런 지역 언론들이 지역에 한 개씩이라도 있다면 우리나라가 전국에 230여 개의 시군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기초자치단체가. 여기에 최소한 4분의 1이라도 지역에 그러한 신문들이 있다면 한국 사회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언론이 갖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구나. 이제 저도 계속 이제 하면서 더 배우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신문을 주식회사로 하고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주민들 이 두 가지 약속을 제가 창간호를 내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고 나갑니다. 하나는 주민 누구나 주인 되는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특정 권력과 특정 자본에 의해서 휘둘려지지 않는 그러한 언론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주를 공모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시에는 시작할 때는 제가 저희 지역의 어떤 시민단체나 시민들과 연계된 어떤 활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네. 갑작스럽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치. 그래서 제가 그동안 벌었던 그 돈,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모았던 어머님이 모아주셨던 그 돈을 가지고 이제 5천만 원 자본금인데 그 5천만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이제 그 주식회사를 일단 만든 거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약속은 그거였죠. 저희가 이제 그 수익이 나면 지역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아, 그 수익 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수익 그렇죠. 나기 쉽지 않아서 그렇다고 해서 전혀 그렇지 그런 일을 못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약속을 했고 그것은 저희가 언론으로서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로 그런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가고 있고요. 작년부터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사실은 구독료를 내주시는 거에 1%를 아예 그냥 한 달에 얼마씩 딱 띄어서 지금 통장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어떤 시점에 저희 지역에 정말 꼭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이제 그 기금은 저희 지역사회 기금이죠. 환원하기 위한 그거는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딱 적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을 내놓으면서 시작이 됐고 시민주 공모는 그로부터 사실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서 시민주요. 시민주요. 시민주. 저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주 공모를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진행하기 시작한 게 2005년도였나? 네. 그러니까 한바탕 이제 구로구청과의 이제 3억 6천만 원의 대소송을 이제 끝내고 난 다음에 내부 정리를 조금 더 이게 이제 지금 혼자만의 힘으로 지역 언론을 한다고 했을 땐 너무도 많은 일들이 더 벌어지겠구나. 그래서 더 탄탄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싸움을 어쨌든 지역사회는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그때 이제 시민주 공모를 이제 하게 되면서 주민들이 참여하시고 지금은 80여 명의 시민 주주분들이 있으십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시작하실 때는 약간 주민들이 주인 되는 그런 식의 그것들을 되게 이렇게 지켜가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저는 이제 그로타임즈 이키드로 알고 있었고 네네. 또 대표님을 이렇게 또 제가 언제 한번 섭외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또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종호쌤을 통해서 만나게 되니까 더 반갑고요. 막 메모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김경숙 대표님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이렇게 맞아요. 귀에 뭔가 이렇게 그 명언처럼 들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메모를 안 하고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기자 의식을 갖고 있으시죠. 아, 정말이요? 아, 그런 건가 봐요. 그러신가 봐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하나 그 정보나 자원,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시고 또 그것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어떤 요인이 될 거다라고 네. 믿고 계셨고 네. 저는 아까 그 수익금 일부를 환원한다는 거 네. 그거 굳이 안 하셔도 네. 신문을 발행해 주셔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보는 것만으로도 그런 정보를 얻는 것만으로도 이게 환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외국도 그렇지만 그거는 어떤 그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저희가 어떤 뭐 시민단체는 아니고 근데 굉장히 저희 사실은 언론이라는 게 시민단체 그러니까 이 공익성과 수익성을 두 마리 토끼를 같이 갖고 가야 되는 굉장히 참 이율배반성이 사실 있는 어렵지 않은 이 사업이라는 생각을 정말 해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견제와 감시의 기사가 나가게 되면 바로 광고는 스톱. 네. 구독도 스톱.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 적당히 한다는 거는 그렇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 언론이라는 거는 그래서 굉장히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면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는 또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법인체인 거고 네. 저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회사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지금 구독자가 있고 광고주가 네네. 있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 신문사가 어쨌든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신문사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은 자기들의 그 수익을 네. 다시 그들에게 함께 해주셨던 이들에게 그것이 지역사회이고 그것이 사회라는 큰 곳으로 저는 사실은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외국의 그런 그 위대한 기업들이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위대한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까지도 함께하고 이런 거잖아요. 도덕성의 네. 문제이고 저희 언론사도 사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익이 그러니까요. 쉽지 않아서 아 그러나 어쨌든 뭐 한 달에 아주 작게라도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거를 잘 써야죠. 나중에 꼭 필요한 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얼마 안 되더라도. 네. 아우 정말 귀합니다. 근데 저도 계속 수익 얘기를 하셨지만 네. FM도 고민이죠. 그래서 더더욱이 이렇게 시작하시고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일단 수익 그러니까 그 유지를 하시려면 결국에는 그럼요. 이 많은 구독자들과 그러니까 주민들의 어떤 이렇게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쉬운 일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순탄하셨을까 싶기도 하고 그게 이게 저희는 서울이라서 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언론이나 구로 FM도 결국 지역 방송이잖아요. 네. 핵심은 결국 로컬이죠. 로컬에 있는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방송이 이 신문이 얼마만큼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지 내가 한 달에 사실은 그 뭐 이를테면 이 집을 갖다가 집에 도둑들의 어떤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한 달에 그런 거 캡스 같은 거 뭐 5천 원 뭐 만 원씩 내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가게든지요.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해주는 거냐면 언론 이라는 게 있다면 그 지역 언론이 바로 그 역할을 지역사회에서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 중앙에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사실은 지역으로 내려오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 예산을 어디에 쓸지 이 예산이 지금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뭐 이런 나중에 결산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디냐면 지역입니다. 지역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지역에서 계획이 만들어지고 다시 그것이 올라가서 결정되면 내려와서 집행도 여기서 합니다.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누가 제일 잘 아느냐면 주민이 제일 잘 알고 지역이 제일 잘 알죠. 따라서 어떤 근본적인 뿌리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만 잘 걸러주면 중앙에서 아무리 무슨 짓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그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한 예를 든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지역의 정책이 결정이 되는데 그게 특정 특혜로 누군가를 위해서만 만들어지는지 아닌지 아니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본 취지에 맞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누가 감시하느냐 누가 견제하느냐 누가 목소리를 내서 알려주느냐 이거는 딱 세 그룹이 있습니다. 일반 생업에 바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 지역의 언론인 거고 직업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제4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책임과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지방의원들입니다. 구의회가 시의회가 그래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주민을 대신해서. 또 하나가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단체가 역시 그 일만 하는 겁니다. 물론 살아가야 되는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결국은 시민단체도 시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무엇인가 역할을 늘 그 눈, 시민의 눈, 주민의 눈을 갖고 있는 이 세 그룹이 제 역할을 이 세 그룹 중에 한 그룹이라도 제 역할만 해주면 지역사회는 소통이 되고 어쨌든 간에 잘못된 것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씩이라도 개선이 되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그룹이 아예 없다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서울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방의원들, 시의원도 있고 구의원도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의 이러한 어떤 우리가 요즘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현상도 있지만 제대로 짚어주고 있는 의원들을 우리는 가졌는가 뭐 있습니다. 글쎄요. 일부 아주 있죠. 희소성 있게 있습니다. 그거 잘 뽑아야 되는 거죠. 우리 세금은 엄청나게 나가는데 시민단체도 사실은 그러면 서울 지역에 있는 풀뿌리 시민단체 그건 언론도 마찬가지인 건데 지역이나 마을에 대한 애정이 없는데 내가 이 마을에 오래 살아야 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이 마을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시민단체가 의원이 언론이 알려주면 그걸 변화시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데 내가 이 동네에 살고 싶지가 않고 내가 이 동네에 애정이 없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구독료가 됐던 방송에 대한 시청료가 됐던 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는 이 동네를 떠날 거면. 근데 이게 이제 서울 지역이 그동안 가졌던 이 마을 지역에 대한 애양심이 없었던 게 가장 제가 볼 때는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공적인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모든 이들이 겪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너무 우리나라가 중앙 중심으로 결정이 돼 있어서. 그런데 지방은 저희보다 훨씬 낫습니다. 지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방은 이 출향인들 다 고향이 서울이신가요? 아니요. 근데 저부터도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저희 부모님이 사실은 이제 저 충청도에 어디신데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을 이렇게 지역에서 나오는 신문에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 발행인들을 만나도 관심이 많아요. 이런 게 있듯이 그렇다면 거기가 자기가 고향인 사람들 거기서 자라난 사람들이 지금 타지로 나가서 서울에 와 있지만 그들을 출향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사실은 그 지역신문의 거의 20, 30%의 구독자입니다. 구독자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그래서 그들은 지역신문을 보면 조선일보나 한겨레신문을 보는 거하고 또 다른 재미가 있는 거죠. 왜일까요? 지역신문에서는 내가 어린 시절에 있었던 그 어떤 거리의 얘기 이웃사람의 얘기 거기서 막 거론돼요. 내가 알고 있던 이들이 이웃집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얘기도 나와요. 누가 돌아가셨고 누가 상을 받았다. 내 모교에 누군가가 어떤 일이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미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역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이 있는 이들. 이런 출향인이 지방에는 있고요. 한 그룹은 또 나머지 그룹은 어쨌든 자기 동네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이웃 사람들 얘기. 우리가 이웃사람들 여기서 낸다고 해도 관심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은. 그런데 지방은 아예 그냥 뿌리 자체가. 그렇죠. 이 지역에 대한 애정과 지역 사람들의 얘기, 지역의 변화 굉장히 재미나게 보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리 신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들은 그 내부적으로 어쨌든 구독자, 물론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되지만 기본적인 그런 기반이 좀 있는 거고요. 서울에서의 우리와 같은 구로 FM이나 이제 구로타임즈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 이 동네 구로 주민이라는 생각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내가 서울 주민인 거죠. 나는 언젠가는 양천구로 이사 갈 수 있고요. 강남으로 갈 사람이고요. 이 저 지방의 당진이나 해남처럼 내가 여기에 뿌리 내리고 또는 아주 오랫동안 여기서 살아갈 그 이유가 특별하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고부터 제가 이제 지난 17년에 이게 쫙 그래서 네네. 시점으로 볼 땐 2010년에 어쨌든 전후로 한 시점부터 이제 이 마을이라는 게 이제 지역이라는 개념이 서울에 들어옵니다. 네. 어디 가서 마을과 지역을 아무리 얘기해도 벼룩시장으로밖에 안 받아들였습니다. 네. 구로타임즈 지역신문 그러면 근데 이제 마을, 지역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어쨌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직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것이 좀 더 지방처럼 그런 끈끈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더 나아가서 내 포켓에서 그 단돈 5천 원의 어떤 그게 어떻게 보면 후원일 수도 있는 거고 나를 지키고 우리를 지키는 힘일 수도 있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나오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맞아요. 있습니다. 저한테 말 시켜놓은 말이 많아서 어떡하죠? 아니에요. 맞아요.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질문은 이게 아닌데. 세월인데. 맞아요. 저희. 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아닙니다, 있는데 아닙니다. 여튼. 아 그래도 너무 많이 이렇게 얘기들 속에서. 네. 지역 언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공감하게 되고 네, 또 그 굉장히 공감했어요. 서울이기 때문에 잘 안 된다는 거. 쉽지 근데 않습니다. 맞아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천왕동이라는 마을이 시프트 세대들이 있어요. 거기는 그렇죠. 20년이 살 수 있거든요. 시프트 세대. 예.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SH 공사에서 임대로 임대로 장기 들어온 임대. 예, 맞아요. 장기 임대라고 해서 20년 살 수 있는데 거기는 20년을 살아서 그런지 마을 공동체가 확 일어났거든요. 네. 그거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천왕동은 진짜. 예, 박원순 시장님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막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확 일어나가지고 네, 굉장히 네. 많이 활성화가 된 곳 중에 하나고 또 이제 지역 언론 말씀하시니까 그 저희도 마을 잡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동네 소식들 그런 동네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거기다 많이 담았어요. 네,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록이잖아요. 신문 자체가 맞습니다. 역사가 되기도 하고 기록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주간지로 나오는 구로타임즈는 얼마나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하니까 그 깊이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맞아요. 없을 정도인데 맞아요. 들으면서 저희 굉장히 많이 배웠죠. 진짜로 저도 좀 이렇게 나 여기 지내면서도 이렇게 마을을 저도 이렇게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데 많이 좀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네, 근데 저희 어느새 시간이 훅훅 지나가지고 노래를 한 곡 듣고 돌아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악이 앞서서 그 이번에도 이제 오늘 모신 김경욱 선생님한테 신청곡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첫 번째 곡으로 준비하신 곡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My Way. 서울에서 어쨌든 독립군처럼. 네. 17년에 어쨌든 꿋꿋하게 언론으로서나 그리고 사실은 부끄럽지 않게 걸어가고 있는 구로타임즈를 저도 응원하면서 마이웨이를 듣고 싶습니다. 네. 네. 마이웨이.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at final curtain. My friend, I'll make it clear, I'll state my case, of which I am certain. I've lived a life that's full. I traveled each and every highway and more. much more. I did it my way. Regrets are yet a few, but then again, too few to mention. I did what I had to do. I saw it through without exemption. I planned each charted course, each careful step along the byway, and more, much, much more. I did it. I did it my way. Yes, there was time, I'm sure you knew, when I bit off more than I could chew. But through it all, when there was doubt, I ate it all. Took all the blows and did it my way. Hey. 굉장한 곡을 또 듣고 왔습니다. 네, 딱 정렬하게 끝나는 노래였는데요. 어, 독립군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굉장히 이상적이었습니다. 아니 전국엔 많은 독립군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아, 네 그쵸. 맞습니다. 지역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희도 독립군들이 여기도 독립군 그런가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네. 진짜. 아 네. 저 구르타임즈 얘기들을 아, 쭉 저희가 이제 듣고 돌아왔었는데요. 노래 듣고 돌아왔는데 요즘 이 구르타임즈 일면을 최근 이제 지면에서 일면을 장식하고 있는 얘기가 어. 저희가 오프닝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 오류 시장에 네. 대한 얘기잖아요. 네. 어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지금 현재 가장 이렇게 구르타임즈의 전면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오류 시장은 이제 구로구 서울 구로구 오류 일동에 소재하고 있는 시장이죠. 어 전통적인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건 68년도 10월에 이게 개설이 됐는데 올해로 딱 50년이 되는 겁니다. 오. 50년이 되는 때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일들이 그쵸. 지금 벌어지고 있는 네. 거네요. 아, 그건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돌이켜 본다면. 근데 이제 주민들은 전통 시장 아시겠지만 지금 오류 시장이라고 거의 이제 시장 자체만의 이 부지로는 네. 딱 구획으로 본다면 오류 시장은 883평 정도 되는 부지예요. 어, 50년 전에 보니까 여기가 무슨 미나리 마시고 막 그럴 때 아, 누군가가 네네. 여기에 오셔서 이 오류시장을 여기다가 짓겠다고 해서 동네에 굉장히 유지이셨던 분이 네. 오류시장 자리를 주셨더라고요. 네. 물론 판 거겠지만. 근데 그 당시 50년 전이라고 하면은 몇 년일까요? 68년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네. 68년은 사실은 구로공단이라든가 이쯤 우리나라의 이제 그 어떤 수출 산업을 위한 공단이 저쪽에 구로공단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옆에 구로시장이 만들어지고 우리 구로구에서는 최초로 만들어진 게 이제 구로시장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여기에 이제 이 오류시장이 만들어지는데 오류시장은 사실은 여기에 주거타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인근에 굉장히 많은 이 일대, 여기는 이제 사실은 상업지역, 오류 일동은 상업지역과 주거가 형성이 돼 있었다면 저 배경으로 오류 이동이라든가 뭐 부천이라든가 네. 이쪽 일대로는 대규모의 철강, 동부제강 우리 부지 아시죠? 네. 동부제강, 무슨 대원철강 뭐 등등의 많은 철강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오류 시장이 이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화랑을 이루었던 오류 시장이 지난 한 10여 년 전, 네. 약 20년 전 우리나라의 대규모 유통들이 막 들어서고 뭐 마을버스가 생기면서 상권이 이제 좀 죽어가기 시작하면서 조금 축소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여기가 이제 그 계속 그 대지분자들의 여러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네. 상인이었던 분들과 대지분자와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대지분자에 의해서 사기 행각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개발을 하겠다고 여기를 재개발하겠다고 이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인감증명서나 이런 거를 갖다가 은행에다가 다 갖다가 넣고 돈을 대출받아서 날르고 어머. 이런 일이 2000년을 전후로 해서 두 번이나 발생합니다. 2007년도에 그 장모 씨라는 분이 또 역시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많은 상인들을 사실은 내보냈고 네. 명도 소송을 해서 우선 막 내보내고 또 일부는 또 이렇게 뭐 같이 지분 참여하라고 그래가면서 네. 그렇게 했고 이때 이제 굉장히 많은 또 사람들이 재산이 다 날라가고 뭐 이런 과정으로 거쳐갖고 2010년도에 이제 그 이 지금 현재의 대지분 그 S 업체에서 이제 부동산 기획사에서 그거를 갖다가 네. 매입을 한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매입을 해서 이걸 갖고 있게 됩니다. 그 지분이 그 장모 씨가 갖고 있을 때 지분이 뭐 60% 정도 넘었다면 이때 이제 한 80% 전후가 됩니다. 사기 당한 사람들 것까지 다 넘어가고 이제 이러면서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시장에 대한 걸 들어온 지 그로부터 7년, 2010년 말에 이제 이 오류 시장을 그 저기 받아서 공매 받아서 들어왔는데 네. 지금 작년도 네. 작년도부터 여기를 갖다가 개발한다고 네 맞아요 네 개발한다고 이걸 갖다가 이제 진행을 하는데 네. 저희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오류 시장이 네. 변화가 있기를 변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포스트에 자리를 잡고 있고 전통 시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저 자리에 개발을 한다고 그래서 아 전통 시장이 들어오는 개발이구나 하고 사실은 여기에 구성원들까지도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모두가 박수를 치고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가 지난해 한 해 그러니까 초반에는 몰랐던 거고 네. 그냥 또 누군가가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또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또 사기꾼이 또 그러는가 보다 네. 관심들도 아예 가지고 있지 않고 막 진행이 되는데 이상하게 막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지금 현재 그 당시 하여튼 한 20명 못 되는 분들이 그 아까 말했던 네. S업체를 비롯해서 소지분을 네. 갖고 있는 수십 년의 수지분을 갖고 있던 분들까지 한다면 네. 약 한 뭐 20명이 못 되는 분들 15명 내외인가 하여튼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 이분들에게 어떤 오류 시장의 개발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개발할까? 그래요. 맞아요. 당신들의 의견은 어때요? 네.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이게 막 진행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 이게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이제 의견서를 내고 네. 상황을 보다 보니까 이제 여기 안에 쪼개기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쪼개기가 이상해요. 막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죠. 어쨌든 시장을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시장의 원 구성원들의 이 의견을 듣거나 뭐 이런 것이 없는 그냥 형식적으로 뭐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듣는 이런 식이 아닌 진정으로 뭔가를 함께 여기에 그 우리라는 개념으로 함께 무엇을 어떻게 그럼 개발하고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지 더 나아가서는 여기가 오류시장은 지역의 자산이에요. 네. 이게 개인들의 소유지라고 하지만 요즘에 도시재생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 마을에 있는 집들 하나하나가 다 개인 재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에 있는 공간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적인 공간으로 뭔가 더 활성화되면 마을 주민들의 삶이 나아진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도시재생적으로 가자는 거고 리뉴얼 하자는 거고요. 네. 보기 좋게 그리고 좀 더 품위 있는 삶을 만들 수 있게 근데 기존처럼 뉴타운처럼 완전히 깡그리 다 거기를 갖다가 모두 싹 밀어내고 거기다가 새로운 건물만 번쩍번쩍 올리자 이게 아니잖아요. 네. 개발의 방식도 바뀌고 있고 내용도 지금 서울시는 바뀌고 있는데 그렇죠. 오류동에서 구로구에 있는 오류동에서 오류시장은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더더욱이나 우리 오류일동 주민들은 이틀 만에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하니까 1200명 정도가 주민 서명을 해줄 정도의 열정과 네. 애정을 가지고 있고 염원이 있고 네. 오리시장 구성원들은 우리는 오리시장의 그런 변화를 바라고 있고 이런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함께 할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리고 우리들의 의견도 함께 들어가면서 같이 논의를 한다면 우리는 우리 지역에 이게 전통시장이 살아가는 쪽으로만 담겨진다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네. 라고 수없이 지난 1년여 동안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얘기를 하셨어요. 네. 많은 그 쓰기 쉽지 않은 의견서로도 내시고 네. 말로도 하시고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구행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협치를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러면 서울시가 됐던 구로구가 됐던 아니 그렇게까지 원한다는데 그리고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데 개발에 네. 발목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럼 그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마련하고 네. 얘기를 들어보면 되는 거고 네. 여기가 정말 전통시장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 조사라도 근거 자료라도 만들어보고 네. 이런 것들을 해보고 난 다음에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2015년도 가을에도 사실은 구행정은 7천만 원인가 8천만 원 예산을 올려놨었어요. 아, 네. 그런데 그때 타당성 조사를 하기로 했던 것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없어져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의원들에게 했던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아 대지분을 갖고 있는 자와 개발을 하려고 하는 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네. 그들 간에 이제 다 얘기가 됐기 때문에 아, 뭐 타당성 조사할 필요도 없는 거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네. 왜 없습니까? 여기에 다른 구성원들 지분으로는 특정 부동산 기획사가 갖고 있지만 80%가 넘는 수적으로 본다면 오류시장이라는 곳에서 여기에 15명, 10여 명 속에서 9명,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네. 왜 그들의 얘기를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묻지마식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한다면 주민들은 전통시장을 바라고 있는데 전통시장은 없는 개발, 주상복합건물, 아파트로 짓겠다. 뭐 판매시설 조금 일부 들어가는 그거였고요. 네. 주민들은 어쨌든 묻지마식의 이런 식의 개발 강행은 주민들을 그러니까 원주민들을 배제한 이런 식의 그 개발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 네. 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더 중요한 거는 정상적 절차 정상적으로 가는 거라면 괜찮지만 네. 불법이 굉장히 불법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이제 주민 감사 결과에서 이게 이제 나온 거죠. 네. 주민들은 계속 얘기했습니다. 1년여 동안에 작년 봄부터 의견서를 내시기 시작하시면서 네. 그 의견서 속에서도 내용을 보면은 불법 쪼개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분 쪼개기가. 이 지분 쪼개기가 개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심지어 왜 이루어지느냐 근데 동의자 수를 맞춰야 되거든요. 이게 정비 사업 오류 시장이 지금 이제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저 개발자들이 오류 시장을 정비하겠다고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비 사업을 추천을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고 구청 추천을 받고 서울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네. 조건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5분의 3. 그리고 전체 인원의 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면적은 어쨌든 특정 회사가 80% 넘는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 되는 거고 결국은 이제 그 수적인 부분인데 수는 결국은 그 특정 회사가 지분은 85%인데 한 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이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논의조차도 여기선 제대로 된 논의조차도 진솔한 논의조차도 없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그 이전에 아예 2015년도 11월 달에 이 주민 이 정비사업 주민총회 를 하기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하기 위한 주민총회를 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이 쪼갭니다. 동의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이번에 주민감사 결과에서도 그게 지적이 된 건데 3평짜리를 하나 사서 네. 9명 앞으로 쪼갭니다. 이것이 2차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11월 달에 한 번, 12월 달에 한 번까지 이루어지게 되죠. 여기서 심지어는 그래서 0.36평방미터를 가진 이들이 존재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그 9명 쪼개기를 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이번에 뭐 이것이 불법이라고 이 부분은 뭐 지금 저쪽에서는 차치한 부분이 있는데 그 대지분을 갖고 있는 S사도 역시 그 시점에 9명 앞으로 점포를 자기가 갖고 있는 점포를 나눠져요. 두 평에서 네 평짜리를 매각을 합니다. 아. 말 그대로 쪼개. 이분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주민 감사에서는 이 회사가 매각을 한 것은 점포와 토지가 같이 간 거라서 개인적인 사유 재산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 그러나 세 평짜리 점포를 사서 토지 지분만 갖다가 여러 사람 앞으로 그렇게 쪼개서 넣어서 이들이 다 동의권을 행사를 한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애초에 5분의 3의 동의자 수를 맞췄다고 해서 구청이 추천하고 서울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했는데 이것은 잘못됐다. 네. 따라서 이에 대한 재검토를 해라. 그리고 서울시 도시재생과에도 도시활성화과에도 지금 이제 그 시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에서는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알리도록 해라라는 거죠. 아까 그 세 평짜리를 사실 아홉 명 앞으로 쪼개는 이거를 만약에 허용을 한다면 이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시장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5분의 3의 동의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요. 내가 한 평짜리를 가지고 0.0001평방미터 앞으로 나눠갔고요. 이 자리에 1,000명이 있었어도 소용없습니다. 원주민이. 내가 3,000명을 갖다가 한 평 가지고 만들어도 된다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맞아요. 네. 그런 것이 지금 그런데 이제 그러면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구행정은 뭐라고 그랬냐면 등기부 등본에 등재돼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등재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그들을 동의자 수로 선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한 것이 맞다고 판단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행정은 왜 있는 걸까? 그러면 일반 주민들 누구나 그러면 가서 행정 공무원이라고 그 자리에 앉아서 땅땅땅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분명히 했고 검토해달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 등본상에 이걸 아무리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한 평짜리도 1,000명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면 그렇다면 이 제도가 지금 굉장히 잘못됐든가 아니면은 행정이 이 제도적인 잘못을 인정을 하면서 체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라도 했다면 맞아요. 주민들의 가슴은 그렇게 뜨겁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의 행정은 너무 차가웠다는 거죠. 그리고 주민들은 여기가 전통시장이 들어오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10명 중에 8명, 9명이 전통시장이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누구를 위한 아파트 여기에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오는 것이냐. 오류시장 정비사업인데 누구를 위한 시장 정비사업이고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행정은 추천을 한다는 것이냐. 구청의 추천이라는 거는 단순한 행정처리가 아니라 법적인 추천이에요. 여기서 구청에서 추천해주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구청에서 추천을 하는 단계에서 제대로 스크린을 하라는 거였는데 우리 행정은 제대로 그런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게 일선 주무관 혼자서만 하게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그러면 팀장, 과장, 국장, 구청장 나아가서 서울시 상급기관인 그러면 서울시의 주무관, 서울시는 왜 있는가? 저는 구청도 구청이지만 서울시는 왜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과정들을 보면서 그러면 서울시 심의위원회는 왜 있고 심의위원들은 도대체 왜 있는가? 심지어는 정비사업 계획서라고 올린 것이 서울시에서 승인해줬다는 것에서 구로구청이 이쪽에서 정비사업자가 올린 것이 두 번에 걸쳐서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네. 변경이 됩니다. 아... 처음에는 정비사업자가 36층으로 올렸습니다. 36층의 주상복합건물로 2개동이 들어가는 걸로 올렸는데 나중에 서울시는 이것을 21개층으로 낮춰라. 주변에 스카이라인을 맞춰서 21개층에 2개동을 해라. 층수를 낮춥니다. 제가 정말로 그 이 공람, 이 주민들에게 공람을 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공람 자료를 쭉 양쪽 거를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네. 이 재정 조달 여기 이 사업에 각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재정 조달을 어떻게 하는지 재정 분담 뭐 이런 것에 대한 네. 그 내역서를 쓰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분양은 얼마, 수입은 얼마, 지출은 얼마가 들어간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36층을 개발한다고 할 때와 21층을 개발한다고 할 때 수익과 지출이 동일하겠습니까? 다르죠. 아니죠. 다르죠. 그럼요. 뭐 다른 건 다 똑같다고 하더라도 공사비가 다를 거고 다를 겁니다. 네. 그게 근데 그 공람 내역서의 계획서에 네. 정비사업 계획서에 그 안에 그거를 넣는다는 거는 네. 그것도 심의 내용인 겁니다. 이들이 그러면 거기에 제대로 된 그러면 비용이 지금 산정이 제대로 됐나? 아니면 누구 이번에 얘기한 것처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들겠네. 여부까지도 판단하는 게 바로 이걸 수 있습니다. 네. 안 그러면 자기들이 주판화를 세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동일했습니다. 아. 36층짜리와 21층 일대에 동일한 그 표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의견서를 냈어요. 주민들이. 네네. 아니 어떻게 36층을 할 때와 21층을 한다고 했을 때 정비사업 네.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이 자료가 동일합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로 이걸 얘기한다면 네네. 그러면 도대체 서울시는 심의를 제대로 하신 겁니까? 아니 돈이 지출이 굉장히 많이 당신들 굉장히 힘들 것 같다면서 지금 보류 그러니까 기부 체납을 하겠다고 하는 부지를 기부 체납하지 말고 보류지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너희가 쓰고 난 다음에 다른 걸로 활용하고 난 다음에 파세요라고까지 해준 그 보류지로 바꾼 것도 비용이 많이 들 거라서 보류지로 해준다고 했으면서 네. 어떻게 여기에 이 표가 동일한 것들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똑같이 1200억이었어요. 너무 저는 황당했고 저는 자료를 보는 비교 검토를 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황당했고 주민들도 황당했죠. 그리고 이것을 갖다 그러면은 그들이 몰랐다 하더라도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람이라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적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서울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심의하셨습니까? 이거 확인해 주십시오. 문제가 없는지. 당신들이 이것을 갖다 기부 체납 부지를 보류지로까지 하는 이유가 예산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서울 그 정비사업자의 어쨌든 조치계획과 구로구청이 조치계획을 올린 내용을 보면은 가지고 나중에 나온 내용을 보면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 지금 현재는 계획 단계라서 정확하게 그런 것을 그 예산을 산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식입니까? 이 말이? 그게 답변이었습니다. 구로구청이 조치계획이라고 올린 서울시에 올린 그럼 서울시는 그 조치계획의 그 내용을 보면서 네. 납득이 갔다는 겁니까? 저는 구로구청의 행정도 행정이지만 서울시의 행정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뭔가가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특히 이런 얘기를 전화를 했을 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구청 구로구에서 추천, 자치구에서 추천, 법적 추천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불법적 얘기가 있다고 서울시 관계자에게 차마 말을 못 하겠더라고. 네. 구로구 주민으로서 정말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쪽에서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구청에서 추천을 법적 추천을 해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구하고 얘기하세요. 네. 아니 근데 구하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구는 벌써 이 상황을 다 알고 있고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서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다 상황을 알고 있는 거고 모든 것들 다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저쪽하고 손잡고 가고 있는데 묻지마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도대체 구청이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하라는 겁니까? 구청장에게도 주민들이 요구를 하셨대요. 만나기를. 의견서를 보내면서도 만나기를 요구하고 전화를 해서도 요구하고 그러나 우리의 그 지역의 행정도 지역 정치인들도 이들을 만나서 누구 하나 제대로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서울시 행정 이 법적 절차라는 부분이 그리고 저는 자치구에서에다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일임하는 것 일임까지 네. 좋다 이거죠. 자치구가 공무원이 똑똑하고 정의로우면 그리고 바르다면 제대로 스크린을 해줘서 네. 아 이것은 잘못됐으니 가서 다시 해오세요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못하고 그러면 서울시를 올렸으면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심의를 해서 자치구의 어떤 부분이 지금 부족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주민들의 의견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확인해보세요. 아니면 자기들이 확인을 하든가요. 법적 네. 검토, 법률적 검토 검쳤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옴부즈맨이 이번에 했듯이. 옴부즈맨 이번에 할 때 변호사를 외부에서 불렀습니다. 그 변호사가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번에 짚은 겁니다. 네. 그렇다면 서울시에도 수많은 변호사가 있을 것이고 외부에 연결되어 있는 행정도 많이 그런 전문가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자문 하나도 받을 생각을 안 했을까. 이게 지금 그 주민들이 여기에 상인들과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을 못 먹고 못 입으면서 그 재산 몇 평짜리 갖고 있는 거고 그거 샀어요. 그 사람들이 그거 누구 도둑질해서 산 겁니까? 아니죠. 우리도 집 한 채 열심히 모아서 안 먹고 안 입고 애들 교육 못 시키면서도 우리 세대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집 한 채 그래서 살려고 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 세 평 네 평 갖고 있는 게 그들이 왜 죄인입니까? 저는 지역에서 이 상황과 관련해 갖고 지난 1년 동안 1년 제가 이제 뛰어든 거는 12월부터 좀 뛰어들어서 더 네. 상황이 이제 두 가지 때문에 제가 이제 뛰어들면서 이렇게 더 깊이 보게 된 건데 네. 아, 참 이상하네. 아니 이분들이 왜 이분들의 이분들이 여기에 갖고 있는 소유 지분자들의 이 부분이 이 사람들이 무슨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남을 피땀을 갖다가 피땀 흘리게 하면서 그 돈 갖다 뺏어서 이거 산 것도 아니고 자기들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가시고 있고 그런 분들의 그 재산 생존권이기도 하고 그들의 재산이기도 하고 그들의 삶의 미래이기도 하고 왜? 그거 가지고 이제 자기 노후 여생을 보내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이 사람들의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관심을 갖지 않지? 근데 이게 단순히 개인들이 무슨 개발 발목이 아니라 왜 이분들이 이와 관련해서 구조적인 문제점, 특히나 불법 조계위와 같은 이런 적절하지 못한 절차로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게 특정인을 위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이러는 거지? 저는 굉장히 많은 의문을 네. 가졌죠.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갖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 이제 시장 상인분들 만날 때에도 김경숙 대표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굉장히 삶의 터전이자 그쵸. 여기가 미래의 이곳도 아까 노후의 전부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네, 네네. 그렇죠. 이제 애들 다 키워서 시장에서 30년, 40년 사셨던 분들이 네. 그곳에서 아이들 다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고 지금 자기의 이제 노후 생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도 네, 네. 굉장히 많이 네. 계셨죠. 그래서 정말 왜 이렇게 꽉꽉 막혀 있는지 이야기 들으니까 굉장히 답답한데요, 저는. 이 사방으로 막힌 것은 특히나 제가 이제 이번에 더 놀라운 거는 지역 언론으로 제가 이제 17년을 해왔다고 네, 했지만 네. 저를 더 사실은 놀라게 하고 저를 반성하게 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좀 많은 분들도 그러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어쨌든 지역 언론이다 보니까 이런 현장은 이제 이렇게 막 애달픈 현장을 많이 취재를 한다고 하고 듣는다고요. 네. 그걸 담아내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했죠. 근데 그때는 저는 그냥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제3자의 방관자인 것인 거예요. 제3자인 거예요. 네. 들어가서 그들이 그동안 있었던 것 중에 생각나는 그분들이 아프다고 하는 것들 중에 몇 개를 거기서 끄집어내서 그걸로 알려내는 정도인 거지. 네. 제가 그분들만큼의 그 아픔을 그 시시각각의 그 오랜 세월 속에서의 겪는 그것들을 제가 다 겪지를 못한 거였고 그 답답함이 어떤 것일지 사실은 물론 듣는 속에서 느끼는 것들 그것을 이제 기자는 취재해서 다루긴 했지만 제가 얼마나 기자로서만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됐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생업을 하는 주민들이 행정을 믿는 거죠. 저도 행정을 믿어요. 저도 공무원을 믿는다고요. 뭘 믿냐면 천직임을 믿는다고요. 천직, 소명의식. 기자는 기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가야 되는 것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 단순하게 뭐 홍보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저쪽에서는 굉장히 불편해하고 꺼림직하지만 저희는 그 현장을 들어가서 취재하고 다뤄내고 비판 감시를 해야 되는 게 언론의 역할이에요. 진짜로요. 네. 그런데 주민들은 생업이 있어요. 생업. 누군가는 떡집을 하셔야 되고 누군가는 어쨌든 간에 뭐 다른 음식점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뭘 해야 되고 한 번도 밖으로 나온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새벽 5시에 나와서 장사를 하고 하루 종일 그 어둠 속에서 또 있다가 다시 밤에 9시 땡 치면 다시 또 다 들어가고 어떤 한 집만 보더라도 밖에 나온 적이 없었어요. 누군가에게 그리고 의사 전달을 갖다가 특별하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네.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내 자리에서 열심히 살면 이거는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아무도 들어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지역에 시민단체가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뭐 그런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 게 아니시니까 누가를 찾아가야 되는지도 모르시기도 했을 뿐더러 네. 신문에서 보시긴 했지만 굉장히 멀게 느껴지셨겠죠. 또는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믿는 건 행정과 정치인들인 건데 네. 그분들에게 얘기를 갖다가 의견서라는 걸 그래서 내죠. 그것도 이제 그래서 행정사에게 민원 서류 하나 내는 것도 내 의사를 갖다가 내가 지금 답답하고 내가 지금 문제점이라고 분명히 현장에서 짚이는 게 있어. 그 문제점을 갖다가 정리를 해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말로 하라 그러면 차라리 낫겠죠. 그러니까 만나자고 하죠. 네. 글로 쓰는 게 아니라 만나자고 하죠. 면담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느낀 것들을 얘기하려고. 네. 그 면담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라이팅으로 공문으로 네. 올리시죠. 제가 이렇게 지난 1년을 보니까 네. 이게 일반 주민들한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이것을 특히나 논리적으로 내가 답답한 건 알겠는데 안 그런 잘못 말하면 탄원이 되고 호소만 되지 문제점에 대한 걸 또 파악할 수 없어요. 그것도 알아봐야지. 그 자료를 갖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까 공란공고의 그런 자료 봐야죠. 문제는 그런 공란공고가 있어도 공란공고를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보시지를 않으세요. 봐야 될 필요성을 우리 사회는 그동안 느끼지 못하게 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료를 보고 파악하고 비교하고 내가 뭔가 나의 의견을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땐 이건 식자층이라도 쉽지는 않고요.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그런데 하물며 그냥 하루하루를 맞아요. 열심히 그냥 자기 생업 전선에서 열심히 살아가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시간 내서 쫓아가야 되고 말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이게 밖으로 나오질 못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오리시장의 이 3평의 불법 조개 건은 다른 곳에서도 있었던 건가 봐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주민설명회를 할 때 네. 공무원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대요. 쪼개기를 해서 지분 쪼개기에서 동의자 수 맞추는 게 말이 되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공무원들이 뭐라 그랬냐면 한 공무원이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이건 불법 아닙니다. 이거 불법 아닙니다. 이거 법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주민들은 정말 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민감사 청구를 2월 달에 하면서 그 속에 그 내용을 넣으신 거고 네. 이번에 시민감사 온부지면은 어쨌든 8가지 중에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하여튼 짚어서 이번에 내놓으신 거고 그렇습니다. 수많은 말이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너무 이게 막 상인분들 만나고 하면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조금씩 들었던 얘기이기도 하지만 다시 이렇게 정리하면서 들으면서도 참 그러니까 얘기 들으면서 자꾸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쪼개기 문제도 그렇고 심의의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뭔가 흘러 왔구나.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주민감사라는 그런 뭐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게 있지 않았으면 이마저 이 허드름 나오는 얘기들이 그대로 흘러가고 네, 했을 거 아니에요. 지나쳤을 서울시 시민감사 온부지만 위원회라는 게 있고 주민감사라는 게 있는데도 그거조차도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우리 주민들이. 근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걸 할 때는 두 가지기도 했어요. 주민감사가 최소한 이거 정도는 뭐 하나 제대로 밝혀주겠지. 그렇지 않다면 서울시에 주민감사라는 게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라는 거였고 또 하나는 어쨌든 그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아 이런 주민감사가 있구나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행정에 어떤 불공정함이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됐을 때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주민감사 제도를 이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어쨌든 알리는 의미도 굉장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주민감사를 하게 되면 근데 굉장히 답답한 게 뭐냐면 이 소송을 하거나 어디 수사를 의뢰했거나 이런 게 진행이 되면 주민감사는 스톱입니다. 또 그래요? 관내에서 하는 관 모든 것들 모든 것들이 주민감사를 했으면 주민감사 그냥 거기에 맡겨야 되는 거지 그 제도 자체가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이해는 되는데 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이게 지금 주민감사가 이게 제대로 되는 걸까? 안 되는 걸까? 제대로 해줄까? 안 돼줄까? 수많은 주민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막 의문이 이렇게 막 그렇죠. 오르고 내리고 그러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소송은 조금 뒤로 그러면 해보자. 그리고 주민감사를 한번 믿어보자. 믿어봅시다. 안 되면 그때 가서 대응하더라도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신 거고요. 그래서 그 주민감사를 2월 달에 해서 이제 이번에 5월 26일 날 공표를 하기까지 네. 한 3개월여 4개월 동안을 이제 기다리신 겁니다. 향후에는 어쨌든 간에 이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으로 주민들께서는 또 대응을 하실 준비를 하시겠죠. 네. 앞으로 그 향후에 향후에 어떻게 하실지가 그쵸.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최근에 저희가 뭐 이렇게 구청에서 1인 피켓을 하신다거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뭐 주민감사 이게 통과 뭔가 위법 결론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이제 뭔가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예, 답답한 시간들. 주민감사는 5월 26일 날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서울시 도시활성화과와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쪽 그리고 이제 이 주민들에게 이 청구했던 주민들에게 이게 다 공표를 하고 보내왔어요. 보내왔는데 그 사이에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그쪽에 그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측에서는 지난 5월 15일 날 조합 설립 총회를 갖고 지금 그것에 대한 인가 신청을 구청 주택가에다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주택가에서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한 그 이제 한 달 기한이 한 달인데 인가를 내주기까지 조합에 대한 인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5월 26일 날 지금 조합 잘못됐다고 그 앞 단계에서 시점으로 한다면 작년 1월 18일 날 바로 신청을 했던 그 사업 계획안이 지금 잘못됐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재검토하세요 해놨는데. 물론 이쪽에서는 구청에서는 어떤 걸 택한 거냐면 법제처에다가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요청했어요. 유권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자신들이 한 것이 아마 그런 내용이겠죠. 지금 자신들이 등기부 등본에 의해서 한 것이 어쨌든 했다는 건데 이런 사항과 지금 이 주민감사 결과가 서로 배치가 되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의뢰했으면 의뢰하고 난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조합 인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인가는 하겠다니 해주겠다는 겁니다. 기한 내에. 문제가 없다면. 아니 문제가 서류상의 문제가 없다면 해주겠다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고 그냥 주민들은 이제 그 여기서 이제 황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분노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무엇을 하자는 걸까? 그러면 시민감사 상급기관의 시민감사 옴부즈맨이 아무리 주민감사가 권고를 하다 하지만 행정적 판단이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 단계에서 그렇게 잘못돼갖고 지금 재검토 권고까지 하고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법제처 유권해서까지 하는 거는 좀 더 이쪽에서 신중을 기하겠다고 하는 걸 수도 있으니 이해하는데 어떻게 지금 법제처 유권 해석도 안 나오고 저것에 대한 앞서서의 문제에 대한 지금 주민감사 진행된 것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네네. 어떤 얘기조차도 없고 네. 이쪽은 지금 조합 인가 들어왔으니 기한 내 그게 이번 주입니다. 어머. 처리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문제 없으면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주민들 입장에서 너무 황당했죠. 그래서 바로 그 5월 26일 시점부터 어쨌든 사실은 그 이전에 그 시점에는 이제 이제 제대로 해주세요. 좀 그러면 감사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제 제대로 원위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깨워주세요. 하면서 이제 사실 이걸 시위 1인 시위판을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이제 주민들이 들기 시작하신 건데 네네. 그게 지금 이제 이렇게 강행하겠다는 얘기까지 이제 흘러나오니까 네. 주민들이 구청장 만나겠다고 찾아갔고 찾아갔는데 구청장 입장에서는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네. 유권 해석을 일단 했으니 유권 해석이 나오고 난 다음에 만나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 만날 수 없다. 그래서 구청장 만남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주민들은 1인 시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1인 시위도 어쨌든 뭐 시간을 다 생업 전선에 있으신 분들인데 하루 종일 가서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심시간 때 12시부터 뭐 11시 한 반부터 1시 정도까지 구로구청 사거리 앞에서 지금 해서 알리고 있고 그게 이제 2주 동안 진행이 됐고요. 어제부터 이번 주부터는 이제 동네 주민들이 또 아셔야 되겠다. 네네. 그런데 뭐 저희가 뭐 인원이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닐 테고 우리 이제 그 주민들 측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격일로 이번 주부터는 월수금은 지금 저 구청에서 네네. 하고 네네. 이번 주부터 화목토는 이제 여기 오류동에서 주민들에게 피켓 들고 알려드리는 걸 하죠. 근데 이제 주민들의 반응이 저도 네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때요 이렇게. 주민들에게 취재를 하면 처음 난생 처음 1인 시위를 하시는 거니까 처음에는 눈을 어디다 둘지 모르고 막 그러니까 이제 막 그랬던 분들이 이제 이 응원 이 주민들의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그러면 그분들이 탁 그 하나하나 다 듣고 난 다음에 꼼꼼히 듣고 난 다음에 말도 안 돼 이해할 수 없어 이건 이제 구청 앞에서의 반응인 거죠. 그걸 그냥 내버려둬요. 고발하세요. 여기서 지금 뭐 1인 시위 하지 마시고 더 이러이런 거 하세요. 주민들이 이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세 평짜리를 아홉 명 앞으로 쫓길 수가 있지? 네네.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고 행정은 뭐를 했대요? 뭐 이런 식의 얘기들. 그러면서 이제 뭐 파이팅 하면서 외쳐주시고 가시고 네네네. 뭐 그러는 거죠. 어저께는 이제 여기 오류동 앞에서 네네네. 했는데 오류동 앞에서 주민들은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제 뭐 이러이런 내용인데 뭐 그렇습니다. 아, 전통시장 들어와야죠. 하나같이. 물을 때는 사실 또 관심이 있으시니까 물어보시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전통시장 들어와야죠. 아, 그런데 이거 하고 있으면 어떻게 더 크게 주민 서명도 받고 그래야지.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네네. 그래서 주민 서명은 지난해 12월에 했어요. 이제 난 그때 못했잖아. 아, 내가 해줄게. 갖고 나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더 크게 해야 돼. 아, 네. 모두 네. 뭐 이러면서 이제 있는 거죠. 어저께는 첫날이라 이제 그냥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 물어보시고 네. 그렇긴 하셨지만 네. 오히려 이제 동네다 보니까 그리고 오류시장은 또 나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네. 굉장히 관심 있게 그래서 오히려 어저께 옆에서 서 계셨던 우리 이제 서유숙 사장님이나 네. 이런 분들은 어우 구청 앞에서는 싸늘한데 여기는 네. 재밌어요. 막 이러고 동네라서 확실히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행이네요. 어저께 또 서 계시고 우리 서유숙 사장님이 굉장히 애쓰시고 있죠. 네. 네. 네. 또 멀리서 또 막 용인에서도 또 여기 구성원 중에 한 분이신데 네. 너무 애쓰신다고 본인도 막 와서 한 하루에 4시간씩 걸리는 건데 오셔갖고 같이 또 서 계시다가 회의하시고 가시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시면서 상황 공유하시고 이렇게 얘기 나누시고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은 어느 단계로 왔냐면 대안들을 이제 스스로 한 번씩 얘기가 나와요. 네. 대안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통시장이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고 저희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오류동에 정말 이 생활 편의 기반시설이 네. 너무 없습니다. 네. 천왕동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네, 네. 오류동도 없었던 곳 중에 하나인데 지금 천왕동이 이제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그쪽으로 네. 뭐 그 활력소방이나 네, 네. 또 50플러스 센터나 이제 엄청난 것들이 지금 거기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오류일동은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네. 오류일동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고 그러면서 굉장히 아늑함이 있는 곳인데 여기가 그러면서도 그 항동과 천항동과 수공동으로 들어가는 아시겠지만 맞아요. 이 길목이에요. 네. 그분들도 사실은 거기 전통시장이 그 안에서 있어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요. 근데 여기에 전통시장이 있는 이 지금 오류시장의 자리가 갖고 있는 의미는 지금 이 동네 주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행복주택까지 늘어나죠. 네.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정말 하루에 지금 사드 때문에 그렇지만 하루에 막 아침에 출근할 때면 양쪽으로 지금 10대의 차량들이 버스들이 막 줄져 있고 네, 그렇죠. 네. 이런데 외국인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여기가 첫 관문이 되는 건데 네. 갈 데가 없는 거죠. 이 동네에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풀어놔도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체험방이 됐던 뭐가 있으면 오류동에 뭔가를 보일 수 있는 우리도 어디 가면 저는 사실은 시장을 굉장히 많이 이런 곳을 마켓을 그렇죠. 많이 다니는데 시장 가요, 재밌잖아요. 재래시장. 도톤불이 이런데 우리도 우리 오류동만의 한국적인 어떤 전통이 살아있는 시장이나 또는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동네에 필요한 이 어떤 생활 기반 시설들 거기다 더 나아가서 관광객까지를 고려한 관광 어떤 안내와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이 사실 가장 중심지인 오류 시장에다가 만들어준다면 이 권역적으로 오류동, 수공동, 이 개봉일동 이쪽 주민들 모두가 행복한 거고요. 그렇죠. 우리 지금 광명시장 부평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전통 우리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우리 선안권에 그리고 한국을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생활 문화 기반 시설이 우리 동네에 오류일동에 둘 곳이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쪽 동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딱 바로 그 자리입니다. 거기 하나의 포스트에 우리가 무엇을 담을 것인지 도시 재생적 측면에서 저 전통시장의 저 자리를 그리고 저 핵심적인 포스트를 어떻게 담을 것인지 경인노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전통시장 안 되는 거하고 다릅니다. 특히나 외부 사람들이 지금 이번에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 외부에서 와가지고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놀랐는데 저는 취재하면서 6개월 동안 그 안에 떡집에 앉아 있으면서 놀랐는데 이렇게 다 막아놨는데 펜스로 다 막아놔서 다 떠나가게 한 이 자리에 7년 10년 동안 방치해놓은 이 자리에 사람들이 시장 안으로 계속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앞에 거리는 저희는 엄청난 사람들의 유동량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아, 오류동의 전통시장이 쇠퇴할 수밖에 없어.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슨 이면에 있는 전통시장 정도 수준을 생각하는데 여기는 경인노변이에요. 여기는 상업지역이고 여기는 수십 년을 살아온 이들이 있고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길목이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동량이 있는데 와서 보면은 놀라는데 밖에서 누군가가 올린 페이퍼웍만 가지고 자 보세요 사진 그림 그리고 뭐 지금까지 일했어요 남아있는 사람 네. 아니 다 내보냈으니까 남아있지 지금 그분들 여기 열기만 하면 들어올 준비하고 지금 초등학교 앞에서 생선 장사하시고 있고 네. 야채 장사하시고 이러고 있는데 쫓겨날 때 눈물 머금으면서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150만 원 평생 동안 일해왔던 일터 150만 원 300만 원 받고 쫓겨난 건데 이분들이 지금 다 들어오실 준비도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는 전통시장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알아봤느냐고요. 답답한 거죠. 저렇게 살릴 수 있는 곳을 공간이 없다고 그 난리인데 저 공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다양하게 저기를 만들 수 있는데 아니 저렇게 좋은 곳을 왜 지금 버리고 특정인을 위한 쪽으로 개발이란 이름으로 주택개발이 되게 만들어 놓냐고요. 또 하나의 아파트가 여기에 들어온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그 밑에 상점 몇 개가 들어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이 동네 사람들한테 있겠어요.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희 지역 동네 오류일동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미래 이 권역까지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는 거기다 더 나아가서는 관광 서울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이 선악권에 지금 여기 인천으로의 길목이고 모든 곳으로 나갈 수 있는 교통 요충지가 있는 바로 이 오류동에 그런 관광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그런 시설을 같이 여기다가 연계해서 만들면 동민도 행복하고 인근에 있는 다른 농민도 행복하고 구로구는 발전한 거고 서울은 제대로 서울을 알리는 거고 한국을 알리는 기축지가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은 그래서 주민들 속에서도 다양한 아이디어와 또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협동조합으로 뭔가 했으면 좋겠어. 네. 만약에 저거를 갖다가 만약에 신산 DNI라는 그 대지분을 네네. 갖고 있는 자가 저 지분을 차라리 갖고 있는 700여 평을 그냥 상인들한테 사람들한테 네. 전통시장은 10평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몇 평씩이라도 만약에 분양을 해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살 텐데 여기 금액은 공시지가 됐든 뭐가 됐든 경인노변이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어요. 네. 다른 데 전통시장하고 틀리지만 그런데 그만큼의 또 상권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살 텐데 이걸 꼭 정비사업으로 해서 개발이란 이름으로 밀어붙여서 밀어내서 하는 게 말이 될까? 저렇게 묻지마식으로 50년의 전통을 버리고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버리고 우리 미래, 우리 오류동의 미래 가치를 버리고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역시나 네. 그 떡집에서 이렇게 지나친 분들이나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 시장 자리에서 밀려나서 장사를 다른 곳에서 하고 계신 뭐 소영이네 생선가게 네, 사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나는데 막 네. 그 이따금씩 찾아오시기도 하더라고요. 다르니까 쫓겨나서 이 지금은 장사를 이제 하고 계시지 못하신 분들이 성원 떡집이나 가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얘기들 들으면은 이게 말씀하셨던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더 할 사람 없다. 지금 이제 마을 안에 있는 아무튼 왜냐하면 이제 그 인터넷 같은데 블로그 들어 오류 시장만 치면 약간 그런 폐허된 그런 부분부터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 부분 때문에 아마 맞아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맞아요. 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우리가 권한을 위임하고 정책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네. 맞아요. 저도. 근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외부에서 네. 온 사람들은 그냥 이 거리에 그냥 그 앞에 서 있기만 해도 알아요. 이래요? 이 동네가? 놀랜대요. 와서. 그런데 우리 지역의 책임자라는 분들이 그걸 모른다 그러면 그러게요. 그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죠.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라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러지라고 하면서 왜로 들어가면 궁극적으로는 벽에 막힙니다. 그 외에서. 저는 다큐 청년 그 정원석 선생님이 첫 곡으로 왜 안 돼를 신청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제목이 뭔가 왜 안 돼 되지? 왜 안 돼? 그 왜 왜를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묻다 보시면 어떤 지점들이 네 왜지?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상하다. 행정이란 게 뭘까? 행정이라면 기자는 뭘까? 공무원은 뭘까? 공적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주민들은 변화를 원하고 있고 변화를 원한다는데 그리고 제대로 된 변화라면 그리고 전통시장이 들어오고 우리 동네는 그걸 필요로 하니까 주민들이 그 정서와 함께 그래서 제대로 된 쪽으로 그런 쪽으로 만약에 가준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적인 뭔가를 이끌어가 준다면 자기들 지분 다 해서라도 함께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왜 이런 생각들을 같이 놓고 테이블 위에 놓고 얘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지? 왜 그들의 생각과 저들의 생각을 같이 놓고 뭔가 협치를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인데 왜 공무원과 그러면 거기에 대지분자와 개발을 추구하는 자와 그 다음에 이쪽에 소지분으로 일생을 살아오신 이분들과 이분들의 생각을 놓고 테이블 위에 놓고 함께 놓고 해달라고 하는데 같이 좀 얘기 좀 하자고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왜 그런 것들을 같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뭔가 여기서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라 방안을 모색하면 되잖아요. 네. 그게 협치잖아요. 그게 협상이잖아요. 그거를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제3자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의견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때 테이블 위에다 같이 올려놓고 같이 얘기를 나눠서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고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좀 더 도와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게 다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건데 구로구와 오류 일동을 위한 건데 근데 왜 그런 것을 못하는 걸까? 왜 이들의 소리가 배제될까? 왜 손을 저쪽으로 잡아 들어가지?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죠. 불법 조개기 관해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계속적으로 주민들은 했는데 아 그러면 알아보면 되지. 그래서 법률적 자문을 차라리 구해서 주민들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주민들이 그것을 변호사들한테까지 가서 그거 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그쵸. 그러라고 우리 세금 내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제대로 된 행정이라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에게. 아니 주민들이 이런 걸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제대로 된 행정이라면. 그러면 법률가나 도시개발 전문가들은 아니면 최소한 법제처를 그때 유권 해석을 의뢰하든가. 왜 주민들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왜 그 오해를 받아요? 저 같으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전문기관이 다 있는데 서울시에다 하든지. 그럼 하면 되잖아요. 의뢰를 했으면 되잖아요. 의뢰해서 그쪽에서 법제처에서 아니면 변호사가 아 이거는 내 3평짜리를 9명으로 쪼개는 거 상관없습니다. 아, 그럼 그 근거를 내놓으면 되는 거지.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서 그냥 등기부등본에 올라가 있으니까 등기부등본에 올라가 있으면 그럼 1,000명을 올리면 1,000명을 다 해줄 것이냐. 상식적으로 이게 조금만 판단해도 아닌 거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위나 아래나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왜 이런 거를 하는데 다른 데는 전문가들이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우리도 주택법을 알려면 너무 힘든데 도시도정법 같은 걸 보려면 너무 머릿속이 막 아픈데 전통시장법 보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일반 행정직이 아니라 전 기술직이 원래는 다른 데서도 그래서 기술직 같은 데서 이것을 맡아서 하게 한대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일반 행정직이 하지 이거는 내부에서도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왜 이러지? 그래놓고 나중에 보면 팀장도 몰라. 물어보면 몰라요. 오세요. 담당관만 알아. 몰라서 모른다는 건지 아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건지 과장도 몰라. 이건 왜지? 이런 중요한 이 많은 이들의 생존권과 지역사회의 미래 가치까지 달려있는 정비사업이라는 것을 한다면서 시장 정비사업이라는데 전통시장은 사라지고 이런 거 한다면서 왜 윗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나는 몰라요? 특정 공무원 데려다 놓고 그 공무원은 무슨 죄야?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네. 저는 그 공무원은 무슨 죄인가 생각이 들었어요. 저 친구는 그러면 무슨 죄인가? 그 모르는 회법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보면서 어? 저쪽에서 갖고 오면 뭐 이렇게 또 얘기 들으면서 어쨌든 이 오리시장 거는 제가 이제 그 관심을 가진 거는 이 쪼개기. 저는 이게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점이고 이게 오리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했을 때 네. 이걸 이제도 그대로 이거 그대로 가게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 문제는 계속 발생이 빈발한다. 이거 빨리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 저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관심을 크게 가진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그 공무원의 어떤 그 이 매각 동료 막 매각을 하라고 이 이제 상인분들에게 네, 했던 네. 거를 저도 이제 그 정도까지 몰랐는데 이제 그 상인분께서 그 마지막에 딱 한 번 이제 녹음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녹음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공무원의 태도가 과연 이게 적절한 걸까? 이런 정도까지 일선 상인들에게 일반 주민들한테 이렇게까지 한다면 네. 물론 그 앞서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백그라운드를 제가 아는데 아, 그 정도면 이거는 이 시장 정비 사업이라는 게 단순히 의견을 묻지 않고 개발이란 이름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닌 너무 많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구나.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더 이상 그냥 6개월 동안 제가 이제 들었는데 6개월 동안 듣고만 있을 일이 아니구나. 내가 오류일동 주민으로서 2007년도에 그 많은 분들이 사기를 당하고 떠날 때 구로타임즈가 제 역할도 못하고 몰랐어요. 정말 미안한데 제가 그때 너무 그때 상황이 아마 저희가 굉장히 좀 내부적으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너무 창피했고 그렇다면 나는 이제 오류일동 주민으로서 어쨌든 뿐만 아니라 내가 100% 참여는 할 수 없지만 좀 더 깊이 있게 관심 갖고 참여를 해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이 사안을 좀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비교 분석을 하게 됐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굉장히 그 이 일들이 그러니까는 이 시장이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 지가 한 10년이 넘었다고 계속적으로.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 동안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작게 일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최근 작년부터 네네. 굉장히 활발하게 우리 시장 상인분들이 네네. 움직이신 거잖아요. 그러시면서 네네. 또 지금 이 현재까지 또 김경숙 대표님이 함께 해주셨고 네네. 그래서 굉장히 힘을 많이 키워가시는 것 같아요. 아 그건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니고 진짜로 근데 내부에서 아 근데 이제 어떻게 보니까 네. 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그러게요. 있으셨던 분들이 있어요. 네, 네, 맞아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문제도 얘기하시는데 네. 이거를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밖으로 뭔가 알려내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문제가 동네에서 벌어졌을 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2007년도에 네.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기를 당하세요. 심지어는 이 앞에 있는 건물 그 김밥 네. 그 점포가 있던 그 건물 30억짜리도 지분 참여했다가 그냥 날라간. 그분은 오류동에 나타나질 않으신데요. 정말 창피해서. 근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가 밖으로 안 나왔어요. 네. 자기 전 재산들이 그렇게 사기를 당해서 개발한다고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해서 나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난리 났는데 이 동네의 어떤 분위기도 있고 자기 스스로 네타쇼에 더 많대요. 이게 저도 이제 저희 동네의 여러 가지 분위기를 느끼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걸 당한 사람이 바보라는 아 이거 참 기가 막히죠. 당한 게 바보일까? 아 저렇게 구조적으로 저렇게 아무도 옆에서 지켜주지를 못했고 옆에도 뭔가 함께하지 못해서 더 발생한 건데 믿고 있는 개개인이 어떻게 그거를 받쳐내겠어요. 다 나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에는 어쨌든 예, 저희가 알게 된 거고요. 네. 알게 된 거고 그 알게 또 해준 바로 이런 어떤 쪼개기가 저쪽에서는 저에게 만약에 이 쪼개기와 그 녹음을 들려주시지 않았다면 저도 아마 그냥 남들처럼 에이 그냥 아 이거 또 사유재산끼리 또 개발 막 복잡해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이 두 가지 문제는 너무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죠. 이게 없었으면 사실은 조금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주민들이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래서 저도 다시 생각했죠. 주민들이 아프다 그러면 안 되겠다. 더 열심히 들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그리고 내가 꼭 기사로 써주지 못하더라도, 물론 그전에도 이제 그런 건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다른 식으로든지 하려고 했는데, 그 마음이 이제 제가 더 아는 거죠. 꼭 기사만이 아니더라도, 꼭 현장만이 아니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재능 기부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기자도 내가 이 사회 한 일원으로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소스, 이 사람이 지금 가는 방향이 정말 아프고 너무 절절하게 지금 힘든 거라면 도와줘야겠구나.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전 같으면 기사로 쓰고 만다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 가능한 한 이제 그런 마음이 저도 이 오리시장권을 통해서 네. 기자로서와 동네 주민으로서 그리고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네. 조금 더 자세가 달라져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한 상황입니다. 네, 네, 네. 저희도 좀 그런 것 반성하게 같습니다. 됩니다. 저희도 이번에 이렇게 가보지 않았었으면 전혀 네, 모르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기도 하고 지금은 또 어떤 도움이 되고 있을까, 뭘 하고 있을까 생각하면 많이 부끄럽기도 한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필요한 것 같아요. 정금쌤 네.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천왕동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변 그 환경 저기 뭐지? 쓰레기 적환장 네, 뭐 관련해서 사실은 목소리를 모아야 되는 분들은 참 도처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네. 어느새 말씀들을 듣다 네. 보니까 시간이 네네 그날 흘렀는데 슬슬 이제 마무리를 네. 네네 끝곡을 들으면서 우리 마무리를 할까요? 우리 마지막 선생님 신청해 대표님 신청해 주신 곡이 또 한 곡 더 네, 있으니까 네 그럴까요? 예. 곡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마지막 네네. 곡을 좀 이렇게 네. 이렇게 깔면서 얘기를 네.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네네. 저는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나 이 지역사회 구로 지역사회를 또 이제 함께하고 있는 지역 언론인으로서 아름다운 지역사회 아름다운 구로 구로타임즈가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다양하게 그런 것들은 진행이 되는데 저희 지역사회가 좀 더 아름다운 지역사회로 함께하는 지역사회로 행복한 지역사회로 가길 바라면서 양희연의 아름다운 것들을 청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어제 오카리나 연습할 때 이 곡 연습했거든요. 아. 굉장히 옛날 곡이긴 하지만 네, 오래된 곡일수록 더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들 굉장히 저는 처음 들어보는 진짜요? 네, 부끄럽지만 그렇군요. 오늘 네. 한번 잘 세대 차이를 들어보도록. 느끼는군요. 저희 정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조금 여쭙고 이렇게 듣고 싶었던 얘기는 지금 이런 것들 안에서 무엇보다도 이제 여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할 것이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드는데 그런 면에서 그래도 이제 방송이니까 이렇게 이걸 듣고 계신 이렇게 주민분들,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류시장 문제를 관계하면서 저는 이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류동에서 꿈꾼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 언론으로서의 꽃을 피우는 거는 꿈을 꿨는데 동네 주민으로서 오류 일동의 그 공간에 오류시장이라는 공간이 저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전통시장 와글와글 막 복작복작 수십 명의 다양한 분들이 그 좁은 공간이지만 다양한 물건을 팔고 또 서로가 얼굴을 마주대고 동네 지역 주민들이 나와서 하나의 광장처럼 이야기꽃도 피우고 또 2층에는 원형 구조예요. 아세요? 2층이 원형 구조예요. 그냥 알았어요. 단선적인 단일 구조의 시장이 아닌데 그 네, 원형 구조라서 가운데 밑으로 1층이 보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우리 오류 시장의 그 2층 구조를 잘 또 살려서 여기에 다양한 주민들의 이런 동아리방 또 관광객들을 위한 문화체험방 한국을 알리고 구로를 알리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 3층 같은 데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에 너무 또 불편한 어떤 뭐 주차라든가 또는 아이들을 위한 또는 놀이터 시설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지역의 편의 시설들이 조금 들어와서 하나의 광장으로서 우리 지역사회의 광장으로서 주민들이 행복한 웃음꽃, 이야기꽃 피울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하나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그런데 오류시장에 관심을 갖고 잘못된 누군가에 의해서 왜곡되게 지금 흘러나가고 있는 얘기들을 듣기보다 조금 더 내용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아시고 바로 우리가 꿈꾸는 이런 시장을 원하신다면 끊임없이 얘기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파이팅을 외쳐주신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주민분들에게 이제 우리 상인분들에게 여쭤보니까 처음에는 0%였대요. 근데 며칠 전에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0%였어요. 될 거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뛰기는 하는데 너무 절절하게 아파서 뛰기는 하는데 0%였는데 이제는 50% 정도까지는 희망을 가져. 또 다른 분도 그렇다고 하십니다. 저는 한 7, 80% 정도 갔습니다. 여기에 20, 30%는 누가 받쳐주시면 되냐면 저희 동네 주민들께서 정말로 원하신다면 함께 해주시면 그리고 지역사회에 그 뜻이 있고 또 제대로 된 세상을 원하시는 그분들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저는 분명히 오류 일동에 그 변화가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구로의 변화고 한국사회의 변화고 우리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구로 지역사회에도 저렇게 성미산 마을처럼 다른 곳이 어떤 부러울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오류시장 지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름다운 구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박수 치어드리고 싶어요. 함께 해야죠. 네. 정말 네. 굉장한 그 광장 말씀하시니까 그 꿈이 제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거기서 구로 FM도 그렇죠. 거기 하나 2층 거기에 딱 이렇게 점포 하나에 들어가셔서 그러니까요. 아, 너무 좋을 참. 것 같은데. 굉장한 타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꿈의 재밌습니다. 타운. 네. 굉장해요. 저희도 좀 들려주신 얘기들 진짜 이렇게 말 꿈이라는 표현 같이 정말 이렇게 희망 말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좀 네. 좋은 그런 것들인데 좀 잘 예. 꿈꿔보는 시간으로 저희도 꼭 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시청자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 굉장한 꿈을 꾸지 않을까 같이 네. 같이 꿈꾸실 분들은 꼭 같이 참여를 또 해주십시오. 네, 네 오늘 방송 너무 유익하고 또 저희도 많이 퍼뜨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정보들을 좀 퍼뜨려서 저희가 또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그렇게 주민 네. 참여와 네. 함께 저희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함께 그분들을 네. 같이 독려하고 네.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응원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종이비행기 22회 방송 구로타임즈 김경숙 편집장님과 함께한 시간은 예.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 또 22회 방송으로 또 23회. 23회? 네. 우와, 갈수록 배가 불러지네요. 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